이 시간에는 너리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너리 하자 대동강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아 그대와 함께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초도의 파도소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실 노래는 그 사랑 가슴 속에 흘러듭니다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